폐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초기 증상부터 최신 치료법, 예방생활 습관, 폐에 좋은 음식과 운동까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폐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 폐를 위한 지름길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흔하지만 위험한 손님, 폐렴. 환절기가 되면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기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단순히 감기려니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들이 때로는 폐렴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겨 숨쉬기 힘들어지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폐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렴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나아가 폐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과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폐건강을 지키는 지름길로 떠나볼까요? 폐렴의 모든 것 함께 파헤쳐볼까요? 폐렴, 대체 무엇인가요?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미생물들이 폐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 폐에는 공기주머니 역할을 하는 작은 기관인 허파과리가 있는데 폐렴이 생기면 이 허파과리에 염증이 차서 공기 교환이 어려워지고 호흡 곤란을 비롯한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원인, 세균, 폐렴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마이코플라스마 등이 흔한 원인균입니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곰팡이, 기생충, 화합물질 흡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주요 증상, 기침, 가장 흔한 증상으로 마른 기침부터 가래를 동반한 기침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발열, 고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래, 누런색, 초록색, 심지어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호흡곤란, 숨쉬기 힘들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한 및 흉통, 몸살 기운과 함께 가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로감, 전반적인 무기력함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폐렴, 최신 연구 동향과 치료법은? 폐렴 치료는 원인균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균성 폐렴이라면 항생제를, 바이러스성 폐렴이라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더욱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 신속 진단법 개발, 환자의 검체를 이용해 폐렴 원인균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진단 키트 개발이 활발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치료 전략, 환자 개개인의 면역 상태나 유전자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치료법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백신 개발, 새로운 유형의 폐렴균이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백신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치료법, 약물치료, 원인균에 따른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곰팡이 치료제 등이 사용됩니다. 증상 완화치료, 기침, 가래를 줄이는 약, 해열제 등을 사용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산소 공급, 호흡 곤란이 심할 경우 산소 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여 호흡을 돕습니다. 수액치료, 탈수 방지 및 영양 공급을 위해 수액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생활관리,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는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폐렴, 이렇게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효과적인 예방법, 폐렴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폐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 생활화, 예출 후 식사 전 등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입니다. 기침 예절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침방울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방접종, 폐렴구균 백신,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은 폐렴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위생 철저, 마스크 착용, 사람 많은 곳 피하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면역력 강화,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통해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폐렴에 좋은 과일과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폐렴으로 약해진 몸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감귤류, 오렌지, 귤, 자몽 등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키위, 딸기, 비타민C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많아 폐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 완화에 좋은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항산화 비타민 A, C, E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 및 염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마늘, 양파, 항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있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단백질, 닭고기, 생선, 두부,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물, 차, 충분한 수분 섭취는 가래를 묽게 하여 배출을 돕고 몸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폐렴에 좋은 운동과 생활 습관은? 폐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운동은 폐렴 예방과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건강 달리기, 수영, 폐 기능을 향상하고 심폐지구력을 길러줍니다. 다만 폐렴 회복 중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시작하고 전문의와 상담 후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호흡 운동, 복식 호흡이나 심호흡을 꾸준히 연습하면 폐활량을 늘리고 폐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 흡연은 폐건강에 최악의 적입니다. 폐렴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며 간접흡연 또한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 면역력을 유지하고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건조한 환경은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폐건강, 우리가 지켜나가요. 폐렴은 결코 가볍게 볼 질환이 아니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폐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며 예방에 힘쓴다면 건강한 폐를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폐렴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폐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